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녁 고민을 한 번에 싹 사라지게 해줄 라디오 오늘 저녁 뭐 먹지가 돌아왔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이대로 연휴가 끝나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간만에 학교에 와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하루 종일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몰라요. 저번 주에 추천 메뉴 주제는 명절이었는데요. 다들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다양한 명절 음식을 먹느라 아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먹고 놀다 보니 하나 잊은 게 있죠. 바로 명절 동안 수많은 음식에 꽤나 무거워졌을 우리의 몸인데요. 한동안 기름진 음식들로 몸을 힘들게 했으니 오늘은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 나이스 가이. 서론이 길었나? Want to kiss you right now. I get you or not. 나로 소개할까 나이스 가이 fresh guy of the night. Alright. 모두가 내게 말해 better watch your girl. 간지런 나의 목소리 Cause I'll be the main baby. 타고난 기가 운명인가 봐.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no.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me right? No no no. They say I can take my eyes off of you. 미치게 지시켜 말투. 너만의 사람은 어렵고 빨리 말해줘 yes or no no no no. 친구들이 밭에 얼굴만 비춰 잘라내. 재미가 없어서 Nice guy, fresh guy, match boy 안 넘어오고는 못 빼긴다니까 Sexy한 날 no bitch Come on, wow, my shot Oh baby, baby, I'm busy tonight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no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me right? No, no, no 소리치 말고 난 그 말해 but You say it I love you Baby, baby, please Please don't go away 할 거지 I want to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no Look at my eyes Don't be lovely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No, no, no Now I'm feeling like Oh, oh, ah, ah And my girlfriend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오늘의 메뉴는 바로 야채찜입니다. 아, 갑자기 웬 야채찜이냐고요? 생소한 메뉴에 놀라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저만의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양배추, 숙주, 그리고 대패삼겹살이나 우삼겹 같은 얇은 고기입니다. 야채는 알배추나 숙주가 가장 잘 어울리긴 하는데 취향에 따라 버섯이나 깻잎을 더하셔도 좋아요. 먼저 채소들을 잘 씻어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썰어둔 야채와 고기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야채와 고기의 비율은 2:1 정도가 가장 적당하답니다. 담아둔 고기와 야채가 반 정도 잠기도록 물을 부어주고 난 뒤엔 바로 저만의 비밀 재료, 고깃찜용 절임 간장 소스를 2, 3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마트에서 2, 3천원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장 소스인데 야채의 비린맛이나 고기의 잡내를 손쉽게 잡아두거든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6분 이상,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백예린 스퀘어.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이 메뉴로 자주 도시락을 싸곤 했는데요. 사실 저도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 쓸 수 있는 조리도구가 전자레인지밖에 없었거든요. 무작정 친구들과 도시락을 싸오기로 약속은 했는데 대체 뭘 싸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통해 메뉴를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대학에 다니고 난 뒤에는 장을 보러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야채찜을 꼭 해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마트도 들러봤어요. 가격도 하나씩 비교해보고 어떤 고기가 더 좋은지 한참을 살펴보기도 하고 도시락을 쌀 다른 재료들도 고민해서 고르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는 거 있죠? 거의 한 시간을 넘게 마트를 빙빙 돌아다녀서 기숙사에 도착하니 체력이 바닥나 버렸답니다. 장을 보면서 느낀 건 직접 음식을 해먹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재료를 일일이 따져 사는 것부터 손질하고 완성해내는 것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집에서도 가끔 요리를 하곤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건 아직 무리였나 봅니다. 그래도 나름 꾸준히 싸가던 도시락은 이제 어디 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구석순 7시에 들어줘. 알려줬나요 오늘 찌뿌둥했던 아침부터 만원의 놓친 버스 특실할 때만 했었던 Rush Hour 너의 표정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람 관계 밥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꿈꿈 너의 하루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에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Be here with me I'm trying to stay here for 오늘의 메뉴 추천은 어떠셨나요? 건강해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밥을 해먹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린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때론 가난한 대학생이잖아요. 뭐든 한번 만들어보고 시도해보려는 자세는 좋지만 그 음식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먹는 게 음식이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강박에 사로잡혀 무리해서까지 직접 요리하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뭐 가끔은 사먹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래도 명절 연휴가 길었던 덕분인지 다시 하루만 열심히 살아내면 또 주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유진, 기술의 우수연, 저는 아나운서 방서인이었습니다. 저녁 꼭 챙겨드세요. HUBS